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예전에 도서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눈으론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마음 한켠으론 그녀를 바라보던 일이 생각납니다. 참으로 아름다웠던 시간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었던 그런 사랑 느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커피 한 잔 내리고 정원을 산책할 때면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흘러나왔던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커피 한잔 어때? 어디선가 있을 그녀와 함께 듣고 싶네요. 제니 씨 방송이 시작할 때쯤이면 아마 퇴근해서 오고 있을 테죠. 저희는 같은 집에 사니까요. 제니의 음악 카페. 안녕하세요. 오늘은 닉네임 이카루스님의 사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OST에 있었던 커피 한잔 어때? 공유, 유눈의 주연의 커피 프린스 1호점은 2007년에 방영되었던 인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인기만큼이나 OST 음반도 인기가 참 많았던 드라마였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9년 전 드라마네요. 특히 여주인공인 윤은혜가 맡은 고은찬이라는 캐릭터는 힘든 현실에서도 성실하고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며 달콤하고 살벌한 연애 이야기를 펼쳤던 커피 프린스 1호점. 지금도 그 배경이 되어서 홍대의 커피 카페는 많은 관광객들로 여전히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커피 프린스 1호점의 OST 중에 여주인공의 씩씩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노래 고고창과 기분 업 시켜주는 랄랄라 It's Love 함께 할까요? 야, 너 내 애인 할래? 아저씨 근데 애인 있잖아요. 그때 제가 가방 찾아들었던 그 보고 싶었다? 떠날 때도 불쑥 가더니 다시 나타날 때도 불쑥. 나 심장까지 상쾌해지는 노래예요. 짙은 커피 향이 느껴지는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사실 저도 커피를 무척 좋아합니다. 처음 제니의 음악 카페 문을 열었던 첫 방송 때는 떨림과 두려움, 설레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의 떨림 하나, 설레임 가득한 커피 같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응원과 많은 사연들이 더욱더 힘차게 음악 카페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주말이 곧 다가오는 목요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것 같죠? 또한 저도 함께해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힘이 납니다. 오늘은 사연과 함께 음악을 함께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닉네임 라이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니님. 요즘 날씨가 쌀쌀함을 넘어 많이 춥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제가 20년 전에 이런 취위에 군대를 갔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을 하다 보니 그때 동기들과 훈련하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선임병들이 시켜서 불렀던 노래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또한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사랑으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수고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한국 남자들이라면 많은 기억이 남아있을 군대 이야기,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고생을 함께했던 동기들이 더욱 생각나시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님께서 신청하신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같이 듣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 가슴마다 뱃살은 아쉬워.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오늘 저도 두 분을 위해서 어떤 노래 보내드릴까 고민했는데요.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두 분이 이 노래 같이 들으면서 화해하시라는 의미로 두 곡을 연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태양의 후예 OST Always와 This Love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유시진입니다. 그쪽은요?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 였죠. 어느 날 꿈처럼 그대 다가와 내 맘을 흔들죠. 운명이란 걸 나는 느꼈죠. 난 말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 내 참 쉽게 사라지지 않아. 알잖아 난 말이야 너의 밖에선 살 수 없어. 내겐 너 하나로 물든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돌아가도 다시 견딜 수 있을까. 너무 힘들던 시간들 흔들리지 않은 너를 볼 때면 떨리는 내 입술이 두루루 두루루. 계속해서 사연으로 함께하는 제니의 음악카페 목요일입니다. 사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웹사이트 www.spmtv.kr로 접속하셔서 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청취자님 JH2001님의 사연입니다. 음악 카페를 통해 베리 매닐로우의 쉽을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던 20대. 언제든 다시 돌아가고 싶은 풋풋한 시절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희망에 차있기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밤늦게 고민하던 기억도 함께 떠오릅니다. 대학 졸업반 때 늦은 밤 학교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늘어진 테이프에서 들리던 베리 매닐로우의 차분한 음성과 은은한 멜로디가 불안한 제 마음을 담담하게 위로해 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음악 카페를 통해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사실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듯 그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인생 아닐까 생각하면서 보내주신 베리 매닐로우의 쉽 들어보겠습니다. smile and we say it's all right. We're still here. It's just that we're out of sight. Like those ships that pass in the night. There's a boat on the line where the sea meets the sky. There's another that rides far behind. And it seems you and I are like strangers a wide ways apart as we drift on through time. He said it's harder now, we're far away. We only read you when you write. We're two ships that pass in the night, and we smile when we say it's all right. We're still here. It's just that we're out of sight, like those ships that pass in the night. We're just ships that pass in the night, and we smile when we say it's all right. We're still here. It's just that we're outside, like those ships that pass in the night. We're just two ships that pass in the night, and we smile when we say it's all right. We're still here.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이라면 아마 꽤 익숙한 팝 스타 중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청취자분의 사연처럼 담담하게 위로가 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노래죠. 뉴욕의 슬럼과 브루클린 태생이지만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줄리어드 음대에서 클래식 공부를 했던 가수죠. 우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와 다소 지성적인 힐링이 가미된 보컬. 덕분에 저도 함께 위로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네요. 이번엔 두 분의 사연을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연령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어떤 분은 연애를 회상하고 또 어떤 분은 연애를 상상하는 두 분의 사연과 노래가 너무 달라서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세요.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애비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제가 보낸 사연이 방송으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설레고 좋았어요. 곧 한국을 다녀올 계획이라 신랑을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 설레네요. 연애 때 전통 찻집에서 함께 즐겨 듣던 슬기둥의 산도깨비가 듣고 싶어요. 한국에 가 있는 동안도 이 방송 빼놓지 않고 들을게요. 제니 씨의 편안한 목소리에 푹 빠졌어요. 제가 보낸 사연을 방송을 통해 들으니 너무 신기해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사연 보낸답니다. 몇 년 만에 한국 다니러 가는데 신랑 만날 생각에 설레네요. 따로 사는 좋은 점이 있다면 아직도 연애 때의 설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데이트 때 전통 찻집에서 같이 자주 듣던 슬기둥의 산도깨비 들려주세요. 신랑한테 선물로 방송 들려줘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통 찻집에서 데이트하면서 들었던 슬기둥의 산토깨비와 두 번째로 이어지는 사연은 안녕하세요. 핸더슨에 사는 에릭입니다. 장범준이 부르는 홍대와 건대 사이 좀 틀어주세요. 데이트 나가기 전에 이 노래를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남편과 옛날의 데이트를 추억하면서 신청하신 슬기둥의 산토깨비와 데이트 나가기 전에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에릭님의 신청곡 장범준의 홍대와 건대 사이 비교해서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노래 한번 비교해 들으시면서 6월 9일 목요일 네 번째 제니의 음악 카페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달빛 거스름 한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가 앙망이 들고서 애호가 둥둥 깜짝 놀라 바라보니 산도깨비 에고야 정말 큰일 났네 두 눈을 꼭 감고 에고와 둥둥 제. 저 산도깨비 날 잡아갈까 가슴 소리는 콩당콩당 헐마 빠지게 도망갔네 저 산도깨비 날 잡아갈까 가슴 소리는 콩당콩당 걸음아 날 살려라 봉지 빠지게 도망갔네 상해 당신과 함께 만난 홍대의 금요일 밤 별 생각에 내가 다 설레온다. 커피 잔 속에 다 먹은 아메리카 노래소리 내 귀를 채워온다. 아무도 없는 홍대의 금요일 밤 술잔 속에 다 먹은 막걸리가 어색하게 이 밤을 태워온다. 해줄 말이 없지만 행복하다. 건대 호수 홍대 놀이터 난 어디든 좋아. 너만 있다면 난 어디 가든 너무나 좋아.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모두 사랑해줄게. 너만 있다면 난 어디 가든 너무나 좋아. 오늘 밤 홍대 건대 어디든 갈래. 이태원에서 술 한잔 할래. 친구 집에서 잔다고 말해. 오늘 밤에는 손만 잡을게. 아무도 없는 홍대의 금요일 밤 술잔 속에 다 먹은 막걸리가 어색하게 이 밤을 태워온다. 해줄 말이 없지만 행복하다. 건대 호수 홍대 놀이터 난 어디든 좋아. 너만 있다면 난 어디 가든 너무나 좋아.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모두 사랑해줄게. Yeah. 너만 있다면 난 어디 가든 너무나 좋아. 웃는다 그녀가 나를 보면 웃는다. 부른다 네 옆에 서서 노래를 부른다. 오. 웃는다 그녀가 나를 보며 웃는다. 부른다 네 옆에 서서 노래 부른다. 오. 오늘 밤 홍대건대 어디든 갈래. 이태원에서 술 한잔 할래. 친구 집에서 잔다고 말해. 오늘 밤에는 손만 잡을게. 아무도 없는 홍대의 금요일 밤 술잔 속에는 다 먹은 막걸리가 어색하게 이 밤을 태워온다. 해줄 말이 없지만 행복하다.